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미적과 계획하여 할 수가 있으면 택하신 것을 미역하려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택하신 자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정말 많은 이단과 사이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단들과 사이비들을 우리 주변에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신천지를 비롯해서 그들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실까요? 그들이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교회들을 막 무너뜨려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21절 2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 사도 선지자들 네. 오늘날로 하면은 거짓 목사들과 거짓 선교사 신학생, 전도사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환란과 가난의 그 모든 소식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말의 이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종말의 때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요? 하나님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가 의지할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할까요? 그 이적과 기적은 결국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할까요?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란과 고난과 그 역경을 피하게 해주겠다 혹은 면하게 해주겠다 그런 유혹들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몇 년 전에도 홍해선이라는 그 거짓 스스로 선지자라고 막 유튜브에서 외치던 그 사람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빨리 여기를 정리하고 다른 나라로 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막 그 매스컴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은 이 세상의 고난과 환란을 보면서 그것을 피하자 그것을 면하자 그래서 나의 안위 나의 어떤 안전 이것을 확보하자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어떤 유혹이었고 그런 사람들의 그 불안한 두려움 심리를 이용해서 또 그들의 어떤 돈이든 혹은 그들의 지지든 그런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냈던 게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렇게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한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분명히 성경은 택하신 자들을 22절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도 역시 그런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그렇게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자신의 넘어짐을 유념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알고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신자들도 우리 참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는 나의 안위, 나의 행복, 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유혹된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거짓 그리스도들의 이야기에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미혹당할 가능성이 농후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거나 이 세상에게 소망을 두거나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낮아짐을 보게 하고 주님의 크심을 그게 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경고하신 모든 그 말씀이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그런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그 은혜가 되는 것이죠.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분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게 되는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미혹 당할 수 있음을 주의하게 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유념해야 되지만 또한 더욱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다른 말로 참 선지자가 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또한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러한 이적과 기적들로 사람들의 관심과 환심을 사서 자신들에게 오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5절.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운 후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나무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도,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 별도를 보고 받았네 이를 참으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 예수를 자신의 생존과 자신의 육체적인 행복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흩으시고 떠나보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너가 한번 거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보이면 우리가 너를 믿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런 수모도 당하셨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고 행복하게 누리고 많은 것을 얻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참 생명이 필요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피해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일어나셔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부활했으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그 부활 이후의 생애를 보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죽인 자들을 찾아가서 보란 듯이 자신의 살아나심을 증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날 믿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설득하러 다니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가버린 그 택하신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있는 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유익이 안 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저버린 그런 자들을,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받을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의심 많고 또 인정하지 않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요한복음의 본문을 살펴보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믿을 만한 증거로, 그렇게 부활의 증거인 문이 이렇게 증거로서 문이 닫혔는데도 그냥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보고 나를 믿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뭘 보여주십니까? 못 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죠? 어떤 그 문을 뚫고 나오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희생, 그 보혈, 그것만이 제자들을 이 마지막 때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피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환난과 고난과 그런 역경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한 예고일 뿐이죠. 우리가 정말로 만약에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두려워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를 정말 살게 할 게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게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 그 보혈,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그 보혈을 나의 것으로 받게 하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믿습니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만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런 믿음이 있는 자라면 환난을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고난과 역경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피할 것으로 생각하겠냐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과 환난을 자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환난과 재난 속에서 그렇게 나의 생존을 걱정하게 하고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들의 속임수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걱정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안위, 행복, 안전이 아닙니다. 환난이 올 것이고 힘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걱정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날만 우리는 걱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걱정도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바꾸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지금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때문인 것처럼 그때에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그 앞에 서게 될 그때에도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완전한 대속의 그 사건 완전한 그 제사를 제사를 드리신 그분의 일하심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분의 일하심만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모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그분을 감사해야 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나의 안위와 행복과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넉넉히 고난과 환난도 감당해가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의 현실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비참해지고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또 우리 자신도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우리를 숨쉬게 하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유일한 우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도 바라보고 믿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감사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임을 확인하시고 또 내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예수를 붙들고 있는지 또 그 예수를 놓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가족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